있는 너의 온기와 너만의 향기 함께 있던 그 같은 공간도 나 지우고 있어 All I can do is try 우리만의 시간 뒤돌려봐도 없었지